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및 발표회가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김일성 종합대학,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 등 수십 개 단위의 교원, 과학자, 기술자,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. 전시회 및 발표회에는 수백 건의 제품들과 100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. 5월 30일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.